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 매주 분위기, 그렇습니다만은. 분위기 좋습니까? 뭐, 예, 미남 미녀들만 이렇게. 예. 네. 뭐요? 예? 미남 미녀들만 오셨어요? 뒷말은 마무리를 못 짓겠네요. 예. 아, 혹시 참,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네. 감사합니다. 송혜나 씨가요. 아니, 너무 많이 웃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갈고쳐야 이렇게 사람 평상심이 유지가 되고. 갈고준다는 말을 쓰고 그래요. 네, 뭐 앞부분 다 대부분 편집인데요. 네. 알잖아. 그래도 어떻게. 네. 자, 이제 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야죠, 순서가요. 네. 네, 이렇게 쭉, 아까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토크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그렇고, 저렇게 쭉 보면서, 야, 진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네? 왜? 포장해야죠, 이제. 아유, 글쎄요. 저는 이 방송 할 때 제일 좋아요, 진짜. 쓰지 마요, 이렇게. 네? 만지지 마요. 에이. 구겨져요, 맞지? 아이고. 무슨 락커가. 만지지 마요, 구겨져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나 언제 그래? 만지지 마요, 구겨져요. 나 언제 그랬어요? 만지지 마요, 구겨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죠.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네? 쭉 늘어지면 느끼하고 임팩트를 줘야 돼요. 나도. 네, 이렇게 딱 가야죠. 네. 아, 그 다 보셨구나, 대기실에서 방송을. 다 봐야죠. 이게 방송은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쭉 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나가고 그래야죠. 네. 아, 참 자세가 좋네요. 네. 자, 그럼 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머리 스타일도 되게 멋있어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맞아요. 아유, 다 오셔가지고 기분 좋다고 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네, 갑시다. 네. 음악 좀 이렇게 주세요. 하, 음악이 뭐 언제 봐도 좋아요. 네. 좋다. 저 합니다. 네. 디스커버리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전 친척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책장을 청소하다 우연히 동생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살짝 들춰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라면 한 개, 건빵 한 봉지, 오렌지 네 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초콜릿과 사탕이 잔뜩 든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도 참 좋아하는 것들인데 먹지는 못하고 냄새만 맡아보고 맙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도 없고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배경음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네. 이분한테는 굉장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네.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리플을 쫙 달아주셨습니다. 물론 네.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인 것 같아요. 예. 함께 네. 나누자 고민을.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네. 이웃집 도터러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리플을. 네. 아, 이거 진짜 예. 우선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상체를 굽히신 뒤 엄지 발가락을 쭉 잡아당기세요. 식욕을 억제하는 요가 자세입니다. 아, 그걸 볼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를 두 개를 놓고 그 앞에서 엄지 발가락을 쭉 잡아당기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억제해라. 네, 식욕을 억제해라. 네. 사랑해 장현. 네. 아, 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꺼내 먹다가 동생이 들어오면 리듬을 타면서 다가가세요. 그리고 봉지를 내밀며 말씀하세요. 같이 먹을까? 까만 봉지. It's delicious.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이 저 CF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뭐 이렇게 봉지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같이 먹을까 하면 예. 동생분도 거절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확 빼앗고 물을 수는 없으니까. 네. 체력이니까. 네. 아, 다음은. 다음 분. 아이디가. 예. 이러시지들 마세요. 아이디 말이죠. 아이디가 송유나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송유나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응? 예동 씨가. 네? 송유나 씨. 진짜 팬이라고 그랬는데. 아, 팬이죠, 팬. 예. 팬. 팬. 뭐야, 또, 뭐, 스캔들 났어요? 그건 안 내주시더라고요. 아. 전혀. 알겠습니다. 어, 예, 송유나 씨는 네. 좋아합니다. 그냥 팬입니다, 팬.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뭐래 강조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눈을 그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평생에 한 번도 눈을 동그랗게 떠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말 조심해주세요. 알아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눈을 사선으로 뜨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과 드릴게요. 네, 네. 말 조심. 동그랗다니요. 알았어요. 남의 평생 소원을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자, 읽어주시죠. 세상을 둥글게 보니까 좋죠? 죄송합니다. 전 모든 세상을 직선으로 봐왔어요. 자, 직선. 알았어요.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과하잖아요, 지금. 네. 자, 송유나 예.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예. 네. 아, 이게 참,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희 오빠도 오렌지 주스 사다 놓고 자기가 마신 만큼 사인펜으로 눈금 표시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실 만큼 마시고 물 부어 놨어요. 아... 님도 요령껏 알아서 드세요. 네, 아우, 송유나 씨, 귀엽죠? 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자취를 하시든, 뭐 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먹을 게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동생분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으시면 벌써 이렇게 따로 살았지 네. 이런 재밌는 사연으로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에, 가족 간의 정 잊지 마시고 네. 서로서로 같이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